에이오 랍티미스트 비트를 깔아줘. 영민 비즈너스 기들아 쳐들어라 이건 김콩비가 전해주는 거지 하나 없는 깨끗한 가르침과 병신전이란 지금까지 힙합과 들었어 얘네를 몰라봤다는 기회는 단 한 번 바로 지금 이 시간이야 선택은 없어 그냥 듣고 참여하고 경배해라 식새끼들 안무는 동포에 날숨박을 쳐받고 족구형으로 심한 내일 깨버릴 테니까 이상 옥경 걸린 식파파 호구 새끼들 알아들은 여기 콩비가 나가신다 모두가 그를 찬양과 경배로 맞이하여라 첫 번째 심판은 기폭단이 만나 모두 이 밖에 족배고 잘 쳐들어라 시바르르르르르르 새끼야 2008 이미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게 새끼들이 일촌 실천만 하고 허기고 있는 작자들도 알아 무슨 개념으로 허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빙관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속에 있느니라 실시간 찬양과 경배로 선호의 모니터 속에 전기료를 쭉쭉쭉쭉 빨아 빨아먹는 마치 목재에 숨어서 사는 흰개미 전기료를 쭉쭉쭉 빨아먹다가 전기료 30만원 나와서 너를 더 이상 더러 온라인 세상에서 단절시켜주는 하느님 이병권 AKA 리병권님이시다 지금 광면을 타고 하느님 이병권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다 각인 콤비아 동전용 컴퓨터 연착하 연구를 보내고 계시다 지금 내가 가사를 쓰는 것도 콤플레이어로 소라의 신음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이병권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니라 아직 열반이 상태까지 오지 못한 녀석들은 김콤비로부터 찬양과 경배의 메시지를 얻고 비로소 하느님 이병권의 찬양과 경비트로 북쪽 방향이 방석에 깔고 나온 허리를 직접 숙여서 새풀사까시리담으로서 김콩비와 동동한 미병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시발 김주 김현이 홈피에 만방명록사 놓고 미사이는 들어오지도 않는 새끼들한 우장에 조질 끼워 셀피에 널 쉽술 내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 사람아 잘 들었냐 슈반바 새끼야 이게 바로 김폭달 스타일 힙합이다 병신들아 귀에 족받은 녀석들의 제반쯤 뒤에서 조직돼 진구 같은 리그 비로리오 김조키가 확실히 기도 끝까지 빼겠다 충격과 공포 연속이다 거짓 킹쟁이들아 잘 쳐들어라 김조키가 나간다 시발라마 고개 쳐들고 미총 끝 세워져 또 발딱 세워 유두도 발딱 세워들어라 김조키 안녕 호구준하는 김조키 AKA 6069 전에도 말했지 아직 고울일 거라 보고 있다면 10초 줄게 눈가로 그리고 10초 더 줄게 마이크 내려놔 또 10초 더 줄게 내게서 꺼져 이 쥐똥이 빈먼지만한 신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듯 어디서란 문화는 저 동고딩들을 흥분시켜 방송국에선 아이돌 그룹 빠순이들이 판을 쳐 이곳에선 그 빠순이들의 학교 같은 반쯤 딱지질이들이 판을 쳐 그 병신과 등강경속의 김조키는 스케치북에 사비연 필러크로 키를 하고 보이스웨어를 통해 출력해 멍청한 놈들은 아직도 이게 일개장난이라 생각해 뭐 어쩌겠어 귀가 보이조지와 협대낼 수가 없는데 사람의 입은 한 개지만 손가락은 열 개야 이게 바로 내가 보이스웨어 랩을 하는 유연한 거전이들과 같이 키보드 위를 걷고 있는데 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계속 늘어나 마치 바퀴벌레처럼 여기저기서 아를까 강우병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져 우리 이 주소 식지는 이곳 각 동포만한 힙합 신사방이 모두 먹일까 언제라도 입을 벌리면 내 배치 오는 건 시간 문제하지만 차마 조금 더 재밌어질 때를 기다려 병신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글로벌에서 짝짓기를 하고 이 선이들이 번식하면 우리 잔치는 더 풍성해져 날이 갈수록 힙합 팬들은 늘어나 날이 갈수록 김조케이 빠 역시 날카로워가 아마 몇 년 후쯤이면 힙합은 둘로 나누어져 김콩기를 찬양하던지 아니면 김콩기를 경배하던지 니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지금부터 무릎 꿇고 코선을 들어 남자는 고추를 써와 여자는 유두를 써와 크레이지 앤보이 미스펙 분리를 하면 하는 이미 병관인 입에 오줌을 싸주는 달콤하게 처먹고 우리를 신처럼 받들어라 이 짐이 친 김창깨가 내 뒤를 이어가 이유 김창깨 너로 종했다 철가방 병신아 나와서 짓거리라 예, 피스 예 이거 정말 최신공이 빨리든지 더운나 밤까만 무언가만 좋게 뚫어져서 이거 구구이지 저도 신용성 이쁘고 저것만 놓고 이거 무서워 이 새끼하면 다 주는 컬러레이션 이 새끼는 양반들 예 한번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장 주변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인 천모 씨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를 저지른 다른 중국인 용의자들의 행방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